혼자 있기 힘들 때 나를 빌려줄게. 힘이 들면 언제나 내게 기대면 돼. 흘러내린 눈물을 멈출 수 없다면 내 어깨를 빌려줄게. 내게 적시면 돼. 불을 다 켜봐도 남이 어둡다 느끼고 몸을 뉘어봐도 맘을 놓을 수 없다면 잠시 날 빌려줄게. 기대도 돼. 주저 말고 내게 와. 길었던 그 하루가 힘겨웠을 테니까 그대 아무 말 안 해도 돼. It's alright, it's alright. 왜 나만 안 되지? 생각은 무거워지고 내일이 두려워 잠이 들 수가 없다면 잠시 날 빌려줄게. 기대도 돼. 주저 말고 내게 와. 길었던 그 하루가 힘겨웠을 테니까 그대 아무 말 안 해도 돼. It's alright. Oh. 아무도 그 하루에 관심이 없대도 더는 외롭지 않게 내가 들어줄게. 소리 내 울어도 돼. 그래도 돼. 원한다면